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이시고 또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먼저 주에 또 눈이 와가지고 한 주 연장이 돼서 오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바치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을 맞았어요.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이 성경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책 속에, 편지 속에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좀 생략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 터키의 서남쪽의 동네를 갈라디아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아까 인사할 때는 잘 들으시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눈을 감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눈을 떠보시고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인 즉슨, 사람에게서 내가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 다른 사람이 내놓는 것 내가 여기다가 베끼거나 옮기거나 적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선생님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 다시 재창조해서 쓰는 것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계시이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게 내려보내주신 것이다. 이 편지에 거듭 반복되는 강조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같이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미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 땅은 1630년 메이플라워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퓨리턴들이 영국 국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으로 건설하려고 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럼 지난 400년간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린 나라.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1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의사로 한국에 처음 왔어요. 1885년 여기 뉴저지 저기 올라가시면은 중반부에 에디슨이라는 동네 옆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펜실베니아에서 왔습니다. 선교사로 밤리교로.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131년째 왔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받았고 미국은 영국에서 받았어요. 자, 영국은 어디서 받았어요? 영국은 그 밑에 내려가서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쭉 내려가서 여기 이 터키를 거쳐서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겁니다. 동양에서는 유교도 만들어졌고 불교도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졌고 힌두교도 굉장히 번성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것들 뭐죠? 사람이 명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는 거였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많은 시행착오와 과오가 섞여 있습니다. 유교, 불교, 힌두교 그 밖에 다른 종교들. 그런데 이것은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인간이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을 받아서 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엊그저께요. 한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지성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성공의 대학교 교수를 하신 신영복 한국 모든 신문과 언론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생 20년간 감옥에서 연구하고 동서양 모든 고전 철학을 돌파하고 명저들을 완전히 소화해낸 훌륭한 한국의 지성인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엄청나게 언론에서 띄웠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뭐 잘 안 들어본 분이지만, 근데 아까 내가 일부에 대해서 설교 때 이 말 한 말씀 간단히 했는데 어떤 어르신은 아주 싹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영호 20년간 감옥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사람의 생각과 명상을 써냈습니다.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공산당 사상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하고 있었는데 간첩하고 접선이 돼서 너 빨갱이 아니냐,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감옥 갔어요. 20년간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도대체? 감옥으로부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20년간 사색의 결정판 속에 들어있는 책이에요. 책 사보지도 마세요. 내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관계. 관계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중요한 거고 존재보다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별 거부반응이 없으시죠. 다음 말부터가 고약한 말이에요. 관계가 설정되는데 정치적 관계,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독재자하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하고 핍박받는 관계. 이건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사상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경제적 관계, 돈 많은 부자들니까 다 뺏어 먹고 가난한 우리는 거기에 맨날 노예같이 착취당하고 산다. 이게 생산자와 생산하는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과의 관계. 전부 공산주의 사상. 이게 무슨 대단히 위대한 사상입니까? 사람에서 나온 거는요, 감옥에서 20년이 아니고 30년이고 40년이 아니고 100년을 사색했을지라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결과물이에요. 저는 참 한탄스럽게 짝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점점점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주체 사상을 강조했고, 이분이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좋은 게 아니다. Anti-Christian. 반미주의. 사람들은 열광해요.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지성인들. 그게 다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한국 사회. 바울 선생님의 글을 보세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주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참된 복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다른 복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른 행복은 없다 이랬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가장 소중한 보배이고, 이 설명 편지에서, 이 편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최상의 복은, 최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건 내가 유치원부터 뭐 애기 뱃속부터 들여서 오신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복입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복이지. 예수님도 믿고 하버드 대학 다니는 자식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의사된 사위도 있고, 아들은 의사 안 시키고 사위를 의사를 불러와요. 예수님도 믿고 저 맨하탄에 빌딩 하나쯤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는 불순물이 우리의 인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복인 줄로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세상의 물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우쭐거리고, 세상에 있는 것 어깨에다 들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인 줄로 그대로 착각하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복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왜 이 복이 안 느껴진다고요? 죄가 지배하고 있어. 내가 잘못된 영향을 입고 있어서. 자, 수박. 수박. 추운 겨울이어서 뭐 수박은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닙니다만은 껍데기를 혓바닥으로 아무리 핥아야 무슨 맛을 느낍니까? 조각을 내서 안에 시원한 걸 먹어야 수박 맛을 알죠? 예수님을 껍데기만 믿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맛을 몰라요. 오늘 아까 장로님은 진짜 기도 잘하셨는데 어디 가셨어? 어디 앉으셨어? 예? 예, 아유 훌륭한 기도. 이 장로님들 기도가 괜히 길기만 하지 내용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상당한 가정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괜히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껍데기만 알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조금 알듯말듯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 아닌 것으로 다른 복을 찾는다고 말씀하죠. 왜 다른 복음을 찾느냐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행복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맛을 죄를 걷어낸 안목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되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주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회개케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라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되게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학에 와서 있는 동안에 1월달에 얼마나 제가 힘든 일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 머리가 많이 빠졌죠? 1월달에 반쯤 더 빠졌어요. 제가 20-30년 전에 중매를 전한 가정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그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전혀 딴 동네 사람, 아주 딴 동네. 신랑은 의사이고 박 씨는 PhD, 바이오 케미스트리 공부한 박사이고 교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잘 중매를 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친구가 잘 살았어요. 근데 이번 1월 달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도와주셔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한테 소개하셨습니까? 아내의 눈물겨운 전화를 받고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 나 이혼해야겠어요. 왜? 우리 신랑 바람났어. 오 마이 갓. 이럴 때 쓰는 단어죠. 오 마이 웬니스. 미국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에 이렇게 하면 오 마이 갓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뜨거운 커피 흘려놓고 오 마이 갓 한다고요. 잘못된 거죠. 하여튼 오 마이 갓이 됐죠. 그래서 제가 즉각 달려갔어요. 에이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도대체? 둘이 너희들만큼 잘 사는 사람이 어디냐? 어?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살고 아들 딸 둘 다 하바드 보냈어요. 어? 자 너희들 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인생 50 다 와서 어? 바람 난 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아내가 저 인간이 장로입니까? 저 인간이 의사입니까? 바람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돌아다니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 상담 교도 상담 다시 해주느라고요 어떤 날 하루에 다섯 번 배탈이 나서 화장실 갔다 아침 먹은 건 화장실, 점심 먹은 건 저녁 먹은 건. 도대체 나도 죽겠고 그들도 죽겠고 제발 이혼만 하지.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저는 바람이 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나 이혼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안을 제가 1월달 내내 깨지는 상황 속에서 비틀거리며 비척거리며 붙잡아보려고 했었어요. 다행히 이 순간까지는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변호사까지 갔다 왔고 어쨌든 제가 둘 악수를 시켰습니다. 위태위태 사탄이 속삭이는 거지. 네 아내가 복이 아니야. 더 예쁜 여자, 더 좋은 여자. 죄악이 우리를 덮으면 내 아내가 내게 얼마나 귀한 보기덩어리였다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저도 60 넘을 때까지 못 봤으니까 여러분도 다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이다. 지금 나와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몫의 복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일평생 해 아래서 헛되이 수고하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분복은 내 아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을 차버리고 딴 데서 복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차버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대신 복을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의 간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잠시 기도했어요. 부인은 우리 사모님처럼 어느 여자대학교 피아노 교수예요. 남편은 이거 딱 되면 여러분이 아세요. 굳이 크고 제일 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대표 여당의 예, 대통령 후보 되신 분. 그 아내분은 집사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진정한 행복이 대통령 되는 것에서 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대통령 되신 분들 보니까 행복한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욕망, 손가락. 자, 다시 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론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찍어놓아서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다이아몬드나 보배나 빌딩이나 뭐 학이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것이 아닌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주를 받을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자, 또 하나 더. 자,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예수. 두 번째 복은 오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시방 살아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다른 날 찾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일이나 어디나 다음에 어디 가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암기.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한 것은 언제예요? 오늘.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통사고가 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 발로 걸어왔죠? 여러분 여기 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사고 안 났고 어젯밤에 배탈 안 나셨고 오늘 병원 갈 일 없었고 누가 급하게 전화 안 부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거라고. 아멘 안 하시네.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발로 왔지. 내가 운전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제정신으로 왔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조성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죠. 그 예수님은 비밀스럽고 신비롭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환경을 다 컨트롤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제일 장로교회에서 오늘 아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날 찾지 마세요. 내일 모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 제가 사역 맡아서 순서도 맡고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가요. 그날이 영광스러운 거 합의도 받고 가운도 입고 해서 귀한 날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날이 제일 복받은 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은 뭐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 복받은 날. 서로. 오늘 최고 복받은 날. 그렇게 다 뽑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까지 주셨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찼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제딜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최고의 영광이고 저는 마음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의 축복에 대해 감사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작년에 80을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모르고 어머니를 옆에 놓고 나는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픈 어머니를 놓고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어요. 옆에 계신지 복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뉴저지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치료받는데 그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왔다간 눈물겨운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치료받으러, 물리치료받으러 이제 오시는데 병원에 하루는 이러시대요. 우리 영감탱이 꼴도 보기 싫은데 하도 와인을 좋아해서 내가 좀 장난을 쳤지 히히히 하고 그러시대요. 와인병에 반을 비우고 물로 채워서 이제 애랑 맹탕이나 먹어라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러셨다고 이제 간호사한테 자랑을 하시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랬대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이 병원에서 차를 보내서 동일 아파트에 사신 분들을 아침마다 쉬러 와요. 그리고 모시다 드린단 말이죠. 할머니하고 같이 오는 분 중에 영감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고 할머니뿐이잖아요. 그 영감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영감님을 미워하세요.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예, 이 간호사가 이제 정색을 하면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나빠서 갔어요. 자기 좀 잘했다고 반주를 같이 맞춰줄 줄 알았는데 6개월 뒤에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간호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해준 말이 떠올라. 왜요? 할아버지 잘 계셔요? 이렇게. 아니, 천당 갔어. 천당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까 그거 와인병에다가 물러난 거. 아이고, 그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더 좋은 와인 몇 병 사다 드리고 잡수시고 가게 할 것. 딸은 이제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가슴 저미는 고백을 이야기하시죠. 맞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오늘 살아있다는 것 외에 아무런 개런티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자, 재직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직 지금까지 엉터리로 한 거는 이제 미안하지만 회개하고 덮어두시고 2016년 또 재직을 맡았어요. 아까 그 부역장 권찬 이렇게 맡으시듯이 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거를 소중한 직분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해서 이 직분에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음에 늘 간직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라고 하는 격언이에요. 뭐 지난 거, 뭐 과거에 탓할 거, 뭐 남이 나에게 고통을 준 거, 그거 덮어두자. 저 꿀벌은 어때요? 꽃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자기 본능상 꿀을 따다가 자기 벌집에 꿀을 채우는 거죠. 옆에 동료가 죽어도 나는 살아있으면 내 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꿀벌은 뭐라고요? 슬퍼할 틈이 없다. 나는 내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귀한 격언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에게 배운 건데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나 그걸 써놓고 다졌어요. 제 마음 꿀벌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될 필요 없어.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다. 근데 이놈이 더러워지고 이놈이 찌꺼기가 돼서 그 받은 복을 감사할 줄 몰라요. 수박 맛을 모르는 듯이 껍데기만 알고 예수님 그냥 어설프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받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은 없으니까 이 복은 이 복, 이 직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하늘로부터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잘 여러분 형편을 모르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고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자, 제가 오늘 한 설교 첫째, 진짜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날이 복받은 날, 이 날이 귀한, 그리고 그것을 깨우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울버은 슬퍼할 힘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직분 주셨습니다. 남이야 불평을 하든 남이야 하다가 말든 나는 내 직분 내가 잘 감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말씀에 아멘하는 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